넌 외로우고 차갑게 여린 눈빛 깊숙이 숨은 별빛 그짙은 어둠 속 긴 잠에 빠진 너를 깨워낼 수만 있다면 멀리 찬란하게 뻗은 빛을 따라와 여기 차오르는 눈부심을 느껴봐 너의 세상에 내가 닿을 때 깨어나 너를 피워내 손을 내미 널 지키러 이곳을 찾아 헤맸던 너를 위한 savior 아무 손 내가 손을 잡을게 A lifesaver, lifesaver, lifesaver, lifesaver, lifesaver, lifesaver, lifesaver. Here we go, danger, 위험해 어둠의 빛에 박힌 모양샘 따온 서둘러 만들기 전 누구도 못 보게 너를 데려와 내 옆에 거울에 숙여 해약해 타는 나의 그림자를 따라오면 되기도 하는 시공 속에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찰나 눈을 감아 Light, light, light, light, light, oh, oh, oh. Light, light, light, light, light, saber. Yeah.